당신을 보아도 딴 사람 보여요. 내게서 멀리 떠나 내 옆에 있어도 그 사람 보여요. 너무 그리운 그대 쉽게 지나갈 거면 나에게 버림받을 거면서 내 맘이 이제 나만을 용서해야 했어요. 때때로 그대 생각에 싫어졌어요.